자, 오늘부터요, 2시간에 걸쳐서 대제사장의 예복의 의미를 살펴보도록 합니다. 좀 그림이 작은 것밖에 없어서 이렇게 지금 걸어놓긴 했는데, 여러분들 뭐 필요에 따라서는 그 6권, 구속서 시리즈 6권의 대제사장의 예복에 관한 부분을 책을 갖고 오셔도 좋고, 아니면 그 안에 있죠, 그 그림의 칼라 그림을 오려오셔도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대제사장의 예복의 의미를 오늘과 다음 시간에 걸쳐 2시간에 걸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복, 옷을 말하는 것이죠. 옷. 자, 성경을 비롯해서 모든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옷이 있습니다. 옷. 옷은요, 무엇을 보여주고 있냐면 옷을 걸친 존재의 신분을 보여주죠. 보통. 그리고 하는 뭐 직업 내지는 사명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옷입니다. 옷이에요. 여러분들 보시면 지나가다가 경찰복을 입고 있으면 그 사람은 직업이 뭐예요? 경찰이죠. 에? 은행원이 아니에요. 자, 옷은요, 정확하게 그 사람의 신분과 사명, 직업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그러한데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서도 옷이라는 개념은 그 옷을 입고 있는 존재의 신분, 또 어떠한 사명이 있는지를 정확히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옷을 가지고서도 하나님이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성경에서 옷을 통해 그 사람의 신분과 사명을 알 수 있는 대목들이 많은데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37장 3절이죠. 창세기 30장 3절. 자, 우리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보다 그를 깊이 사랑하여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랬어요. 자, 요셉. 여기서 이스라엘은 야곱의 새 이름이죠. 야곱의 열두 아들 가운데 11번째 아들 요셉에게만 깊은 사랑을 주고 채색 옷을 입혔다고 했어요. 채색 옷을 입혔지만 여기에는 많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옷을 입고 있는 요셉의 신분, 그의 모든 성품이 나오는 거예요. 채색 옷은요, 당시 장자들만 입는 옷이에요. 여러 빛깔의 화려한 옷이에요. 이 당시 야곱의 육신적 장자는 르우벤이죠. 근데 르우벤에게 채색 옷을 입히지 않고 11번째 아들인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혔다. 이것은 야곱의 아들들 가운데 11번째 아들 요셉이 실제 장자임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채색 옷을 입혔다는 것만 하더라도 요셉이 장자다, 메시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자, 창세기 41장 42절도 읽겠습니다. 자, 시작. 자기의 인장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의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 어떤 장면입니까? 요셉이 형들의 모함에 의해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죠. 꿈을 잘 해석해서 이제 바로 뭐예요? 애굽의 두 번째 치리자, 왕 다음에 국무총리가 되는 장면이에요. 자, 국무총리가 되는 요셉, 요셉의 신분과 그의 뭐 직위를 무엇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세마포 옷을 입혔다. 금사슬을 목에 걸었다. 여기서의 세마포 옷은 단순한 옷이 아니라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의 신분을 나타내는 거예요. 요셉이 최고의 신분으로 올라갔다. 세마포 옷을 입었다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죠. 성경에서 옷은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자, 이사야 59장 17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의로 호신경을 삼으시며 구원을 그 머리에 서서 투구를 삼으시며 보수로 속옷을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을 삼으시고. 비유적 표현이, 옷 하면 항상 어떠한 사명, 어떠한 그 수행의 임무가 드러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보수로 속옷을 삼으셨다고 그랬어요. 보수라함은 원의 뜻이 복수입니다. 악인들에게는 항상 심판하시죠. 그죠? 복수하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복수하십니다. 복수로 속옷을 삼으셨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속옷을 입는 분이 아닌데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죠. 그리고 바로 뭐예요? 열심을 겉옷으로 삼으셨다.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옷, 또 또 구원의 열심을 옷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의 사역, 구원의 열심을 속옷과 겉옷이라는 표현을 가지고 쓰고 있는 것이죠. 자, 계시록 19장 8절 가장 유명한 구절 중에 하나죠. 우리가 말세 성도가 입어야 할 옷이 있다. 입어야 할 옷이 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고 했어요. 자, 마지막 때 우리가 입어야 될 옷도 세마포 옷이다 그랬어요. 계시록에 등장하는 성도들은 말세 성도죠. 계시록이 말세니까 말세 성도가 입어야 할 옷은 세마포 옷인데 그 세마포 옷의 뜻은 옳은 행실의 옷이다. 즉 보이는 옷이 아니라 비유적 표현이죠. 말세 성도의 사명, 직무를 옷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세마포 옷으로. 말세 성도라면 어떤 사명이 있다? 올바른 말과 올바른 행동을 해야 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올바른데 말과 행동이 어긋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도 우리가 입어야 할 영적인 옷이다. 자, 이러한 옷을 가지고 하나님은 그 존재의 신분과 사명을 표현하고 계시는데 오늘 말씀의 핵심인 대제사장의 예복, 대제사장의 예복, 그러면 이 예복은 누구의 신분과 누구의 사명을 나타내는 걸까요? 당연히 대제사장이죠. 그죠? 대제사장의 바로 신분과 사명을 보여주는 것이 대제사장의 예복입니다. 단순한 옷이 아니에요. 대제사장의 사명을 옷으로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대제사장의 직무와 사명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대제사장의 예복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공부해야 대제사장의 올바른 직무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왜? 옷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시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대제사장이 입는 예복의 규례가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입는 예복의 규례를 먼저 살펴봅니다. 규례. 어떠한 법이 있느냐? 제사장의 예복의 규례, 법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8장 43절에 기록되어 있죠. 얼마나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구절이에요. 시작. 아론과 그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나 제단에 가까이 하여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에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지어서 죽지 아니하리니 그와 그의 후손의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무엇이? 옷이. 단순한 옷이 아니에요. 대제사장 아론은 대제사장이죠. 1대 대제사장. 그럼 그 아들들은 바로 뭐예요? 1대 제사장들이에요. 1대 대제사장과 1대 제사장들은 거룩한 곳 성막에서 섬기기 전에 반드시 뭐라? 예복을 입어야 한다고 했어요. 자, 대제사장 예복의 첫 번째 규례가 바로 뭐예요? 이 옷을 입지 않으면 뭐예요? 죄 가운데 죽는다. 죄 가운데 죽는다. 중요하죠? 예복을 입지 않으면 죽어요. 반드시 입어야 살아요. 죽고 사는 문제가 옷이라는 거예요. 죽고 사는 문제가. 왜? 아론도 그 아들들도 죄인이죠. 타락한 인간입니다. 그래서 그 죄를 가리우지 않고 들어가면 성막,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에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죽지 않기 위해서 예복을 입혀서 그들의 죄를 가리우라. 이 규례, 예복의 규례. 두 번째 규례가 무엇입니까? 이 제사장, 대제사장의 옷은 자손 대대로 지킬 규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자손 대대로 지킬 규례다. 그냥 옷이 아닙니다. 법이에요. 말씀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규례는 세상 법이 아니죠. 하나님의 법,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 즉 아론과 아들들이 입는 옷은 단순한 옷이 아니라 영원히 지킬 말씀이다 이거예요. 말씀이다. 자, 자손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라 함은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규례죠. 이해 되세요? 왜? 영원이기 때문에. 영원이기 때문에 말세 때까지 이 법이 유효하다는 거예요. 영원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영원 말세 때까지도 바로 뭐예요? 이 옷을 입어야 죽지 않고 우리가 이 옷은 자손 대대로 우리가 입어야 될 옷이라는 거예요. 우리와 상관있는 옷이에요. 영원한 규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까지 예복의 규례는 미친다. 자, 이게 서론이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대제사장이 입었던 예복을 살펴봅니다. 대제사장. 여러분들 이제 두 가지 의미를 살펴볼 텐데 대제사장과 제사장이 공통적으로 입는 옷이 있고요. 대제사장만 추가로 더 입는 옷이 있습니다. 이렇게 구분하셔야 돼요. 한마디로 제사장이 입는 옷은 대제사장이 다 입어요. 그런데 거기에 제사장이 입지 않는 옷들을 더 걸쳐요. 그래서 대제사장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런 개념으로 보시는데 그럼 대제사장이 입는 옷들을 다 살펴보면 그 안에 제사장들이 입는 옷도 포함되어 있겠죠.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대제사장이 입었던 예복 출애굽기 28장 4절은 대제사장이 입는 예복을 표현하고 있어요. 무엇을 입느냐? 까다롭습니다. 딱 글자만 보면 머리가 빠개지도록 아파요. 그래서 이 그림을 같이 봐야 됩니다. 자, 읽겠습니다. 28장 4절 시작. 그들의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으로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할지며. 잘 보시기 바랍니다. 순서가 바로 뭐예요? 제사장 직분을 행하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될 게 바로 뭐예요? 거룩한 곳을 지어서 먼저 입히라 이거예요. 우선순위에 성막, 성전 봉사 전에 반드시 무엇부터 해야 돼요? 옷을 먼저 입으라는 거예요. 옷을. 그 옷 내용이 바로 뭐예요? 흉패 나오죠. 흉패. 에봇, 또 겉옷, 또 반포 속옷, 또 고이, 관, 띠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죠? 바로 이 거룩한 곳을 지어 입혀서 그 다음에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고 그랬어요. 즉 거룩한 제사장, 대제사장의 예복을 입어야지만 제사장 직분을 행할 수 있다. 이것이 룰입니다. 예복을 입지 않으면 절대 성막의 일을 할 수 없다. 대제사장의 예복의 중요성을 오늘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그냥 남들에게 화려하게 보이라고 입는 신분의 옷이 아니에요. 입지 않으면 죽고 입지 않으면 사명 감당할 수 없는 옷이다. 자, 이제 두 종류로 살펴볼 텐데요. 대제사장과 제사장이 공통으로 입는 옷이 있습니다. 공통으로 입는 옷. 자, 공통으로 입는 옷은 뭐냐면 이 중에서 먼저 고의죠. 고의. 나중에 설명해 드립니다. 고의란 옷은 둘 다 입어요. 양쪽 직분에서. 또 속옷 혹은 반포 속옷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속옷 혹은 반포 속옷. 속옷의 재질을 보여주기 위해 반포라고 넣은 거예요. 속옷입니다. 그리고 속옷띠. 속옷을 다시 이렇게 묶는 띠. 이것도 공통으로 입는 옷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머리에 쓰는 관. 여기까지가 대제사장과 제사장이 공통으로 입는 옷이에요. 고의. 한마디로 속바지예요. 그 다음에 속옷 입고 그 다음 속옷띠를 매야죠. 순서적으로 말하면 머리에 관을 씁니다. 여기까지는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에요. 대제사장도 입는 옷이고. 그런데 대제사장만 입는 옷이 따로 있습니다. 여기에 더 에드가 되겠죠. 대제사장은 무엇을 더 입느냐? 여기에 에봇. 에봇을 더 입습니다. 에봇. 그리고 또 에봇을 매는 띠. 이것을 더하여 입고요. 그 다음에 겉옷을 입습니다. 겉옷. 혹은 에봇 받침 겉옷 이렇게도 말합니다. 성경에 그렇게도 표현되어 있어요. 에봇 받침 겉옷. 겉옷은 겉옷인데 에봇을 받치고 있다. 그리고 흉패를 머리에 두릅니다. 판결 흉패라고 하죠. 머리에요? 아, 흉패, 예. 가슴이 죄송합니다. 가슴. 예, 가슴에 예, 흉패를 착용하죠. 여기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그림이 나오죠, 그림. 저 여기 보시면은, 예, 대제사장이 더하여 입는 옷. 바로 이것이 겉옷입니다. 겉옷, 파란색이. 에봇? 이게 에봇인데, 에봇을 받치고 있대서 에봇 받친 겉옷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이거, 이것이 화려한 이 옷이 에봇이고, 여기 에봇띠가 있죠. 에봇띠. 그리고 여기 이제 흉패를 예, 답니다. 관이고요. 예. 자, 여기 이 하얀 옷은 바로 제사장과 대제사장이 공통으로 입는 속옷에 해당합니다. 예, 대충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자, 이제 우리가 오늘 특별히 살펴볼 것은 뭐냐면 대제사장과 제사장이 공통으로 입는 옷을 먼저 살펴봅니다. 대제사장과 제사장이 공통으로 입는 옷, 그리고 대제사장이 따로 입는 옷은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판결 흉패. 우림과 둠밈을 흉패 안에 넣어서 OX, 가부간 하나님의 판결을 나타낼 때 우림과 둠밈을 이 흉패 속에 넣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판결을 이루는 우림과 둠밈이 들어있다 해서 판결 흉패라고도 합니다. 자, 이건 다음 시간에 살펴볼 거고요. 자, 오늘 제사장과 대제사장이 공통으로 입는 옷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고의입니다. 고의. 자, 고의는 히브리어로 미크나트라고 합니다. 미크나스라고 합니다. 미크나스. 미크나스. 자, 미크나스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 미크나스. 자, 이건 대제사장의 예복 가운데 가장 먼저 입는 옷이에요. 가장 먼저 입는 옷. 한마디로 말하면 허리부터 넓적다리까지 가리는 속바지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고의입니다. 자, 오늘로 말하면 바로 뭐예요? 아, 죄송합니다. 그림이 이렇네. 강조하기 위해서 예, 고의만 크게 그렸습니다. 자, 이게 고의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 말하면 남자들의 사각 팬티를 말하는 거예요. 남자들은 마음에 와닿죠, 그죠? 사각 팬티 아닌가, 그죠? 예. 이 사각 팬티에 해당하는 것이 즉 몸에서 가장 먼저 입는 팬티에 해당하는 옷이 고의입니다. 그래서 허리부터 넓적다리까지 길게 이렇게 가리우는 옷이죠. 자, 고의의 재료를 살펴봅니다. 재료는 세마포입니다. 세마포. 세마포가 거의 모든 옷의 주재료예요. 세마포. 자, 재료는 세마포고요. 기능이 뭐냐면 고의의 기능은 제사장 혹은 대제사장의 하체를 가리는 기능을 합니다. 단순한 기능이죠. 그죠? 하체를 가리는 기능. 가장 기본적으로 하체, 남자의 치부죠. 예. 가장 부끄러운 치부를 가리는 기능을 하는 것이 고의입니다. 대제사장, 제사장이 공통으로 입는 옷이죠. 자, 출애굽기 28장 42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을 위하여 배로 고의를 만들어 허리에서부터 넓적다리까지 이르게 하여 하체를 가리게 하라 그랬죠. 여기 보시면 고의의 재료 뭐예요? 배, 삼배, 세마포 같은 의미예요. 배로 만들라 그랬죠. 그리고 고의는 어디부터 어디까지 가린다? 허리부터 넓적다리까지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기능이 바로 뭐다? 하체를 가리게 하라 그랬어요. 고의의 기능, 하체를 가리는 기능이다. 반드시 제사장, 대제사장은 하체가 가려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하체의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체를 가리우라. 여기에는 또 많은 의미를 갖고 있어요. 상징적 의미를 갖고 있죠. 하체는 히브리어로 에르바라고 합니다. 에르바. 에르바. 특별히 하체라는 의미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벌거벗음 이런 뜻이 있어요. 벌거벗음. 수치 이러한 뜻으로 성경에 사용되는 단어가 에르바예요. 벌거벗음 수치. 즉 하체라는 개념은 바로 뭐예요? 수치를 말하는 거예요. 타락한 인간은 수치를 가려야 돼요. 죄 가운데. 그죠? 그 벌거벗으면 수치가 드러나잖아요. 여러분 벗으면 수치스럽잖아요. 남에게 벗으면 보이면. 그죠? 벌거벗은 수치. 이것이 바로 하체의 원어적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표현이 있어요. 하체를 드러낸다. 이런 표현이 종종 등장합니다. 하체를 드러낸다. 자, 그럼 이것은 무엇을 얘기해요? 에르바를 해석하면 수치를 드러내는 거예요. 한마디로. 네? 죄악으로 인한 수치를 드러낸다라는 의미죠. 그죠? 네. 그래서 하체를 드러낸다라는 표현은 바로 뭐냐면 음행을 행한다라는 표현의 다른 표현입니다. 음행을 행한다. 남녀간의 음행은 하체가 드러나면서 음행이 되죠. 그죠? 네. 벌거벗고 음행을 하잖아요. 가장 부끄러운 부분을 보이면서 음행의 죄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하체를 드러낸다, 음행의 죄를 행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게 완곡하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서로 관계한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어떻게 표현한다고요? 하체를 드러낸다, 에르바를 나타낸다. 왜? 음행은 벌거벗는 가장 무서운 수치이기 때문이죠.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고 반대로 하체를 가리운다, 하체를 가리운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반대적 의미겠죠. 그죠? 하체를 가리운다, 에르바를 가리운다. 이건 바로 뭐예요? 반대로 음행의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의미로 성경에선 사용됩니다. 음행의 죄를 짓지 않는다. 하체를 가리운다. 하체를 가리우면 음행의 죄를 지을 수가 없죠. 그죠? 네? 벌거벗어야 음행의 죄가 나오죠. 하체를 가리운다, 음행의 죄를 피한다, 이런 의미의 완곡한 표현으로 성경은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에스겔 23장 18절이 그 대표적인 구절이죠.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와 같이 그 음행을 나타내며 그 하체를 드러내므로 내 마음이 그 형을 싫어한 것 같이 그를 싫어하였으나 표현하고 있죠. 자, 그 음행을 나타내며 그 하체를 드러내므로 같은 의미예요. 그죠? 하체를 드러낸다는 것은 음행을 행한다라는 뜻이다라고 정확히 설명해주고 있죠. 이해되십니까? 같은 의미를 두 번 반복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하체를 드러낸다는 것은 음행의 죄를 저지른다. 자, 그러면 결국 여러분들 대제사장의 예복은 우리가 지난번 24바늘을 살펴봤지만 결국 우리가 입어야 될 옷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제사장, 대제사장들이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완벽하게 입으신 옷이에요. 예수님의 본을 따라 우리도 이 옷을 입어야 되는데 우리가 가장 먼저 입어야 될 옷은 바로 뭐다? 고의다. 영적인 고의다. 그럼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직무를 감당하는 영적 제사장들이라면 절대적으로 우리는 뭐예요? 음행의 죄를 피해야 한다는 거예요. 음행의 죄를 짓고서는 절대 하나님의 제사장 직분을 감당할 수 없음을 고의는 보여주고 있어요. 하체를 가리우는 지극한 성결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옷입니다. 두 번째 옷은 속옷입니다. 속옷에 관해서 많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속옷은 히브리어로 케토네트라고 합니다. 케토네트. 케토네트. 케토네트. 속옷 혹은 반포 속옷 이렇게 성경은 나와 있어요. 반포 속옷. 자, 속옷의 다른 이름으로 성경은 반포 속옷이라고도 기록하고 있고 혹은 세마포 긴 옷 이렇게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마포 긴 옷. 자, 반포 속옷은 속옷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보여주는 표현이고요. 반포. 세마포 긴옷은 이 속옷의 재질과 속옷의 모양을 보여주고 있어요. 긴 옷이라는 거예요. 온몸을 가리는 긴 옷이라는 거예요. 자, 재료는 당연히 뭘까요? 세마포죠. 예? 정확히 재료를 언급하고 있죠. 세마포. 세마포 긴옷, 세마포입니다. 근데 이 속옷은 아까 얘기 나오지만 흰색 옷, 지금 겉옷, 파란 옷 안에 있는 흰색 옷이 속옷입니다. 딱 보시면 바로 뭐예요? 팔 여기 손목 끝까지 덮죠, 그죠? 그리고 발만 내놓고 완전히 덮습니다. 즉 바로 뭐예요? 세마포 긴 옷이죠. 팔도 길고 다리 쪽도 길어요. 완전히 온몸을 거의 덮습니다. 세마포 긴 옷에 해당하는 것이 흰색 속옷입니다. 속옷이에요. 그래서 이 속옷은 아까 얘기했죠. 제일 먼저 입는 옷이 뭐라고 그랬어요? 속바지. 고의를 입고 그 다음 두 번째로 입는 옷이 속옷입니다. 두 번째로 입는 옷. 즉 겉옷 속에 이 파란색 겉옷 속에 살이 닿게 입는 옷이 속옷입니다. 속옷은 살에 가장 가까이 닿죠. 그죠? 그래서 고의 다음으로 온몸에 살에 직접 닿는 옷이 바로 속옷입니다. 속옷이에요. 자, 그래서 이 속옷의 특징이 바로 뭐냐면 속옷은 조각조각 깊지 않고 통으로 만듭니다. 통으로. 원피스죠. 통으로 된 옷, 이것이 속옷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에요. 부분 부분 기워서 서로 짜집기를 한 게 아니라 완전 처음부터 통으로 만든 옷이에요. 통으로 만든 옷. 이것은 나눌 수가 없습니다. 통으로 짜여져 있기 때문에. 찢을 수가 없어요. 통으로 된 옷이, 그래서 온몸을 가리는 옷이 캐토네트 속옷이다. 캐토네트. 그래서 소매는 손목까지, 길이는 발 뒤꿈치까지 완벽하게 온몸을 커버하는 옷이 캐토네트입니다. 자, 이 속옷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속옷은 우리가 반드시 구속사적 의미를 따로 살펴봐야 돼요. 구속사적 의미. 자, 속옷은 구속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자, 캐토네트가 성경에 사용된 용도를 보면 구속사적 의미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자, 첫 번째, 이 속옷, 즉 히브리어 캐토네트는 어디에 가장 먼저 드러나냐면 하나님이 타락한 아담과 여자에게 입혀주셨던 가죽옷이 바로 원어로 캐토네트입니다. 캐토네트. 타락한 아담과 여자의 부끄러운 수치를 통으로 가려주었던 가죽옷이 있죠. 창세기 3장에. 그것이 히브리어 캐토네트를 쓰고 있다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자, 창세기 3장 7절 말씀. 캐토네트가 사용되기 전에 이들이 타락 후 입은 옷이 나오죠.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그랬어요. 벌거벗은 몸. 이것이 수치스럽다. 왜 그래요? 타락했기 때문에 자기 죄악의 수치를 바로 느낀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수치스러움을 가리기 위해 먼저 지어 입은 옷이 바로 뭐예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엮은 치마입니다. 치마. 자, 이 치마는 히브리어로 하고르라고 해요. 하고르. 하고르라는 원어를 쓰고 있습니다. 하고르는 뭐냐면 보통 치마가 아니라 한마디로 오늘 말하면 초미니 스커트. 이해하기 쉽게 초미니 스커트. 이건 거의 뭐 완전히 거의 안 입은 거와 똑같은 거예요. 하고르. 그래서 하고르는 어떤 뜻이냐면 겨우 엉덩이 둘레만 가리우는 옷을 말합니다. 엉덩이 둘레만. 야, 엉덩이 둘레만 겨우 가리우는, 야, 볼랑말랑한 그 바로 옷이 하고르예요. 하고르.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런 옷 만약에 누가 입고 가는 거 보면 어떻게 돼요? 남자들의 반응과 여자들의 반응이 다르겠죠. 다른데 수치스럽죠. 예? 약간 꼴불견이에요 진짜. 특히 교회 그런 거 옷 입고 오면 난리 나는 거예요. 그죠? 예배 분위기가 깨지는 거예요. 수치스럽기 때문에 보이려면 막 완전히 막 다 보여요. 웬만하면 다 보여요. 예? 그러니까 그게 엉덩이 둘레만 겨우 가리우는 이 하고르의 치마를 입은 거예요. 그럼 아담과 이 하와는 이 치마를 입었지만 여전히 수치스러운 몸이죠. 딱 봤을 때 여전히 가리나 마나예요. 예? 가리려면 완벽히 자기 죄를 가려야 되는데 하고르로밖에 못 가리는 게 인간의 한계라는 거예요. 죄악의 수치를 가리킵니다. 죄악의 수치를 가리켜요. 예? 하고르의 치마를 스스로들 해입었다라는 것은 뭘 보여주고 있냐면 바로 죄악의 수치를 가리는 인간의 노력은 이 정도에 불과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인간이 자기 죄를 가리우는 것은요, 완벽하게 가리우기는커녕 여전히 수치스럽다는 거예요. 기껏 가려봤자 하고르로 정말 여전히 수치스러운 모양새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은 자기 죄를 숨길 수 없다라는 인간의 제한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하고르의 치마를 해입은 아담과 하와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자신의 죄를 여전히 내놓고 하고르의 치마를 하고 다니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긍휼의 옷을 입혔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가죽옷을 하나님이 해입히셨습니다. 가죽옷은 하나님이 주신 옷이 뭐하라고? 이들의 죄악의 수치를 가리우라고. 근데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치마와 하나님이 주신 가죽옷은 천지 차이. 가죽옷은요 이들의 죄악의 수치를 완전히 가리우는 옷이었다는 거예요. 완전히 가리우는 옷이었다. 자, 창세기 3장 2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3장 21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냐고 그랬죠. 하나님이 입혀주셨어요. 이 가죽옷이 원어가 바로 뭐예요? 케토네트예요, 히브리. 신기한 단어죠. 이 아담과 하와의 죄를 가려줬던 옷을 지금 대제사장의 예복에서 다시 꺼내놓고 있는 거예요. 왜? 구속사적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자, 케토네트는 어떤 옷이라고 그랬어요? 동일한 원어, 동일한 성격의 옷이에요. 통으로 된 옷입니다. 여러분 동물의 가죽이 조각조각 나 있어요? 통으로 벗기면 통으로 된 옷이잖아요. 가죽은 통으로 이미 짐승의 몸이 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벗기면 그대로 통옷이에요. 그리고 그럼 뭐예요? 아까 얘기했지만 손목과 발 빼놓고 완전히 가리우는 옷이 케토네트라고 그랬죠. 바로 아담과 하와를 케토네트의 옷을 지혜했다는 것은 그들의 모든 죄악의 수치를 완벽히 가렸다는 뜻이에요. 옷의 성격상 완벽히 가렸다. 케토네트의 뜻 자체가 통으로 가리다라는 뜻이 있어요. 통으로 가리다. 여기서 통옷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통으로 가리다. 뭐 거의 안 보여요. 얼굴, 팔, 손, 발밖에 안 보여요. 완전히 가려요. 통으로 가리다. 케토네트의 뜻이에요. 이 가죽옷은요. 가죽옷을 지입했다는 것은 한 생명체의 희생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죠. 예? 다른 옷이 아니라 가죽옷을 만들려면 멀쩡한 생명체를 죽여야 얻어지는 게 가죽입니다. 이 가죽옷은 훗날 스스로 자기의 죄를 가리우지 못하는 인간을 위해 모든 인간의 죄를 가리우시는 속죄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 속죄 양이었잖아요. 그죠? 그분이 죽으심으로 그분의 가죽을 가지고 우리는 캡토네트를 해서 우리 죄를 완전히 가리울 수 있게 된 거예요. 절대 우리는 하고르 이상의 옷을 만들지 못합니다. 여전히 수치스러워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캡토네트로 통으로 완벽하게 가리우는 속죄의 양, 그분의 가죽을 가지고 우리 죄를 가리웠다라는 구속사적인 중요한 예표가 가죽옷이에요. 가죽옷. 구속사적으로 이 속옷, 테트네트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 가죽옷을 입혔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만이 인간의 죄를 통으로 완전히 가리울 수 있다는 구속사적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의미죠. 자, 한마디로 이것은 또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냐면 한마디로 타락한 아담과 하와가 입은 옷이 바로 뭐예요? 반대로 말하면 제사장의 옷을 입었어요. 그래 안 그래요? 반대로 말하면 제사장들이 입는 속옷이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입었잖아요. 같은 원어니까. 그럼 아담과 하와가 무슨 옷을 입은 거예요? 타락한 이후에? 제사장의 옷을 입은 거예요. 뭘 보여주고 있어요? 타락했지만 바로 아담과 하와 또 그들을 통해 온 인류가 퍼지죠. 그 온 인류에게 주어진 사명이 바로 제사장의 사명임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 쫓겨나서 두 아들 보고 시킨 게 바로 뭐예요? 가장 먼저 시킨 게 바로 제사, 예배드리겠잖아요. 제사, 제사는 바로 뭐예요? 예? 제물을 바치는 제사장들이 하는 거예요. 즉 아담과 하와는 가죽옷을 입고 가인과 아벨로부터 새롭게 제사장의 사명, 죄를 가리우고 모든 인류의 죄를 속죄하는 제사장의 사명을 이미 가졌다는 것을 또한 동시에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테트네트를 입은 아담과 하와의 의미다. 자, 두 번째 속옷이 또 어디 사용되고 있냐면 테트네트가 어디 사용되고 있냐면 자, 이 속옷은 요셉이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받은 채색옷을 또한 의미합니다. 채색옷이 케토네트예요. 저기 죄송한데 이제 타이머 좀 돌려주세요. 어우 너무 더워가지고. 자, 채색옷 타이머만 돌리시면 돼요. 자, 창세기 37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기에도 케토네트가 나와요. 구속적으로 중요한 순간마다 등장합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보다 그를 깊이 사랑하여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랬죠? 아까 채색옷은 누가 입는 옷이라고 그랬어요? 장자가 입는 옷. 장자가 입는 옷을 11번째 요셉이 입었는데 채색옷이 히브리 원어로 테토네트예요. 여러분 옷만 풀이해도 구속사적 의미가 막 쏟아집니다. 요셉이 뭐였다는 거예요? 야곱 집안의 장자이자 영적 제사장이었다는 거예요. 에? 제사장이었다는 거예요. 요셉이 결국 말은 뭐예요? 에? 자기 형제들의 죄를 대신 사했잖아요. 응? 용서했잖아요. 그죠? 제사장의 역할을 했잖아요. 그죠? 장자이자 케토네트 요셉이 입은 옷이에요. 요셉이 입은 옷. 에? 다시 말해 이것은 우리가 뭘 보여주고 있냐면 제사장들이 입는 속옷은 속옷 케토네트는 바로 하늘나라의 장자권을 상징하는 증표가 된다는 것을 채색옷의 번역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입는 속옷 이것이 채색옷으로 번역됐다. 이건 장자들이 입는 옷이다. 바로 마지막 때 영적 장자는 영적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해야 될 것을 또한 보여주고 있어요. 통하는 의미 통하는 의미. 자, 반드시 우리는 이 옷을 그래서 입어야 되겠죠. 세 번째, 케토네트가 어디 사용되어 있냐면 결국 신약에 가서 케토네트라는 단어는 사라지죠. 왜? 케토네트는 히브리어이기 때문에 신약에 케토네트의 개념이 다시 등장하는데 바로 이 케토네트 속옷은 궁극적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입으셨던 속옷과 다시 연결이 됩니다. 희한하게도 성경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신 가운데 예수님의 겉옷과 속옷을 자세히 조명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겉옷과 속옷의 사건을 가리켜서 구약 성경의 예언의 성취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벗으신 옷도 구속사적으로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는 중요한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3절 24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면서 겉옷과 속옷이 벗기움을 당했어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군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병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저희가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여러분 이러한 장면은 중요한 구절입니다. 구약의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한 것이다 라는 표현이 종종 등장해요.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이것은 구속사적으로 상당히 의미 있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구약 성경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시편 22편 18절에 집에 살펴보세요. 시편 22편 18절에 저희가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라는 구절이 나와요. 네? 예수 그리스도의 겉옷과 속옷의 벗김의 사건의 예표예요. 그걸 그대로 예언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내 옷을 나누고 그랬죠. 겉옷을 말하는 거예요. 이 겉옷은 통으로 된 옷이 아니고 짜집기한 옷이기 때문에 찢어지기 쉬워요. 그래서 예수님의 겉옷을 벗겨서는 네 등분 나눠서 로마 군병이 한 개씩 나눠 갔습니다. 이게 예언이 성취된 거예요. 겉옷을 나눈다. 또 속옷은 제비 뽑나이다 라는 예언도 성취되어야 되죠. 그죠? 이거 어떻게 성취됐어요? 속옷도 나누어 가지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19장 요한복음 19장 말씀 보시니까 속옷은 왜 나누지 못했어요? 호지 아니하고 짜집기 하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케토네트였기 때문이다. 이게 속옷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짜 내려간 옷, 그건 히브리어 케토네트를 말하는 거예요. 케토네트의 옷이기 때문에 나누고 찢을 수가 없어서 제비 뽑아서 한 명이 가져갔다. 이게 이 예언도 성취되어져야 할 예언이었다. 그대로 성취됐죠. 자, 겉옷은 어떻게 가져갔어요? 통옷이 아니기에 네 깃으로 찢어서 네 군병이 나누어 가졌죠. 속옷은 통으로 짠 케토네트의 옷이었기 때문에 찢지 않고 제비를 뽑아 한 사람이 가져갔습니다. 즉, 결국 케토네트의 모든 종결은 예수님이 빼앗기신 이 속옷에 있어요. 이게 케토네트의 결론입니다. 왜? 대제사장의 구약 대제사장의 궁극적 결론은 누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예요. 온 인류의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예표예요. 그분의 대제사장의 예복도 예수 그리스도로 귀결돼요. 결국 속옷을 입고 있는 제사장의 모습, 속옷을 입고 있는 제사장의 모습은 바로 우리에게 뭘 보여주고 있냐면 우리가 하늘나라의 영적 제사장들이라면 절대로 찢어지지 않고 절대로 변하지 않는, 나누어지지 않는 예수님이라는 하나의 참진리, 하나의 진리를 소유하고 살아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도 반드시 무엇을 입어야 된다? 속옷을 입어야 된다고 했어요. 예? 고의는 당연히 입고 예? 음행의 죄에서 벗어나야 기본적으로 고의를 입는 제사장이에요. 고의 입지 않고는요 제사장 직분 감당 못해요. 하체가 폴록폴록 드러나기 때문에 그 위에 반드시 속옷을 입어야 되는데 이 속옷은 바로 뭐예요? 결국 절대 세상이 나누거나 찢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진리, 절대 변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참 진리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속옷이에요. 결국 우리도 절대 세상에 빼앗기거나 나뉘어지지 않는 속옷도 반드시 입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보시면 참고적으로 적어놓으세요.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네? 바로 예수님이라는 하나의 참 진리, 예수님이 진리 덩어리라는 거예요. 유일한 진리입니다. 하나의 진리입니다. 참 진리입니다. 속옷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속옷, 참 진리를 우리가 반드시 소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속옷의 의미고 세 번째 속옷띠입니다. 자, 속옷띠는 속옷의 겉에 허리춤에 조여서 옷이 펄럭거리지 않게 하는 것이 속옷 겉에 맨 띠입니다. 오늘 말하면 벨트죠. 그죠? 벨트, 속옷띠. 자, 속옷띠는요. 히브리어로 아브네트라고 합니다. 아브네트. 아브네트. 히브리어로 아브네트의 아브네트. 레위기 8장 7절을 우리 읽겠습니다. 8장 7절 시작.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띠를 띠우고 그랬죠. 아론 대제사장입니다. 속옷 위에 속옷 띠를 띠우게 했다. 여기서 띠는 속옷입니다. 속옷 위에 띠는 띠기 때문에. 그래서 띠우고 라는 단어가 나오죠. 히브리어 하가르 띠우고 하가르입니다. 하가르 하가르를 번역한 단어. 자 하가르는 어떤 뜻이냐면 허리띠를 묶다 이런 뜻이에요. 허리띠를 허리끈을 묶다 이런 뜻이에요. 묶다 꽉 묶다. 자 대제사장의 속옷에 띠를 매는 이유는 뭐냐면 한마디로 제사장 혹은 대제사장 직무를 올바로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이들이 성막, 성소와 때론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많은 일들을 해야 돼요. 근데 지금 이들이 입고 있는 옷은 바로 뭐예요? 딱 겉옷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한마디로 원피스 치마예요. 남자들은 치마 입고 다녔어요. 발만 내놓고 뭐 한복 생각나죠. 그죠? 이렇게 보니까. 한마디로 그렇게 펑퍼짐한 옷들 이걸 입고 다녔어요. 그런데 이것을 입고 뭐 금등대나 떡상이나 정리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옷이 펄럭펄럭 거리다가 금등대를 칠 수도 있고 떡상을 넘어뜨릴 수도 있죠. 그죠? 그래서 올바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허리에 띠를 띠우게 했다는 것입니다. 허리띠를 바짝 조여매면 팔 밑에 걸리는 게 없잖아요. 펄럭거리는 게 없잖아요. 온몸에 딱 붙게 만드는 게 허리띠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사장, 대제사장의 직무를 실수 없이 온전히 행하게 하기 위해서 속옷, 펄럭거리는 속옷에 띠를 띠우게 했다. 띠를 띠우게 했다. 우리도 그런 표현 많이 쓰죠? 뭐 이렇게 다시 심기일전에서 다시 힘내보자. 어떻게 표현해요? 자 우리 허리띠 한번 바짝 졸라매고 다시 시작합시다. 그런 얘기하죠. 그죠? 허리띠가 일단 바짝 졸리잖아요. 그죠? 특히 남자들 막 그렇게 해가지고 바짝 졸리잖아요. 그죠? 왜? 일하자는 거예요. 다시. 예? 일을 하자. 바로 이런 의미로 허리띠를 졸라매다 라는 의미가 사용되고 있죠. 자 그럼 허리띠 특별히 속옷띠의 재료가 뭐냐. 재료도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속옷띠의 재료는 화려합니다. 복잡해. 첫 번째 가는 배실이 주 재료입니다. 가는 배실. 가는 배실이라는 기본 재료에 청색, 또 자색, 홍색 실을 수놓아서 만듭니다. 아니, 띠가 얼마나 굵어요. 굵어봤자 우리 벨트 정도인데 그냥 대충 만들면 될 것 같은데 아니에요. 가는 배실에 청색, 자색, 홍색 실, 삼색 실을 수놓아서 아름답게 만든. 저기 보시면 이것은 애봇을 매는 띠인데 이것과 속옷띠가 똑같아요. 속이 가려져 있지만 요 색깔로 이렇게 삼색 실로 이렇게 수놓아서 만든 요 띠를 생각하면 이걸 속에 흰옷 위에 그대로 이렇게 매여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지금 벗기기 전이라 그러는데, 예? 자, 그대로 요 띠의 색깔을 그대로 갖고 있는 것이 속옷, 흰색 속옷 위에 입는 띠입니다. 자, 출애굽기 39장 2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가는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수놓아 띠를 만들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명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기본 가장 중요한 재료가 바로 뭐예요? 가는 배실이죠. 가는 배실. 가는 배실이라는 단어는 어떠한 단어를 번역한 단어냐면 바로 쇠시 모시자르. 쇠시 모시자르라는 단어를 가는 배실로 번역했습니다. 쇠시 모시자르. 자 이것은 엄밀히 말하면 어떤 뜻이냐면 가늘게 꼰 배실이란 뜻이에요. 가늘게 꼰 배실. 이것을 그냥 가는 배실이라고 표현했을 뿐이지 원래 원어대로 한 거예요. 가늘게 뽑아서 서로 베베 꼬아서 만든 실이라는 거예요. 세마포 실이라는 거예요. 네? 가늘게 뽑아서 서로 새끼줄 엮듯이 베베 꼬아서 만든 배실이라는 자,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출애굽기 26장 36절 말씀 보시면 같은 원어 쇠쉬 모시 자르가 가늘게 꼰 배실로 번역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원어가 같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6장 36절 자, 시작.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짜서 성막문을 위하여 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성막 문장에 사용되는 재료도 동일합니다. 동일한데 가늘게 꼰 배실로 번역하고 있죠. 즉 가는 배실이라 하면 가늘게 꼰 배실이란 얘기예요. 네? 원어와 같으니까. 자 여기서 우리는 가늘게 꼰 배실을 만드는 과정을 네, 구속세지 6권은 자세히 표현하고 있는데 간단히 설명드리면요. 상당히 많은 수고가 필요합니다. 허리띠 하나 만드는데. 자, 가늘게 꼰 배실을 어떻게 만드냐면 먼저 3대 세마포 그 원재료죠. 3대라는 재료를 푹 삶습니다. 삶아요. 그럼 흐물흐물해지겠죠. 3대가 그죠? 한 3대를 푹 삶아서 그 껍질을 다 벗깁니다. 하나씩 한 원씩 한 원씩 껍질을 벗겨요. 껍질을 벗길 때 가늘게 찢어서 벗깁니다. 그럼 가늘 이런 막 이런 3대 이렇게 요런 그 실들이 쭉쭉 뽑아지는 거예요. 가늘게 찢으면 자 가늘게 찢어서 이렇게 얻은 실을 여러 겹으로 서로 꼬웁니다. 꼬아요. 새끼줄 꼬듯이 꼬웁니다. 꼬운 다음에 이것을 그냥 끝내는 게 아니라 양잿물에 또 담가요. 양잿물 독한 거 아시죠? 그죠? 예? 원래 말하면 뭐 유한락스 같은 거예요. 그죠? 완전 다 뽑아내는 거예요. 양잿물에 또 담가요. 꼬은 이 배실을 양잿물에 푹 또 담급니다.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에 어떻게 되냐면 강한 햇볕에 또 말려요. 햇볕에 말립니다. 이렇게 해서 나온 실이 가늘게 꼰 배실이에요. 자, 그러면 이 배실 입장에서는 뭐예요? 여러분 죽었죠? 여러분들이 배실이라면 튕겨져 나갔겠어요. 그죠? 어? 나를 갖다가 푹 삶는 것으로 모자라가지고 껍질을 가늘게 찢어? 게다가 바로 뭐예요? 꼬아? 또 나를 양잿물에 푹 떠? 그리고 햇볕에 완전히 나를 갖다 말려? 뭐예요? 이 배실정에서는요. 수많은 연단과 수많은 훈련 그 모든 고통을 감수하면서 만들어진 실이 가늘게 꼰 배실이라는 거예요. 가늘게 꼰 배실. 뭘 보여주고 있냐면 죄악된 인간이 혹독한 훈련과 환난과 어려움을 거쳐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거듭나는 과정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결국 우리가 바로 뭐예요? 가늘게 꼰 배실이 되어야 줄 믿습니다. 순결하게 완전히 죄가 싹싹 빠지고 또 푹 삶아지고 말려지고 에? 그래서 완전히 순결한 혹독한 연단 후에 순결한 신앙으로 거듭나야 될 것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바로 가늘게 꼰 배실이다. 서로 가늘게 새끼줄 꼬시 꼬으면요 절대 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꼬운 배실은요 절대 안 끊어져요. 이해되세요? 가늘게 뽑을 때는 약하지만 3겹 4겹으로 꼬으면 강력합니다. 여러분 새끼줄 절대 안 끊어져요. 그냥 잡아당긴다고 꼬여있기 때문이에요. 자 베드로전서 전도서 4장 12절 말씀 보시면 결국 우리가 가늘게 꼰 신령한 배실로 거듭나야 될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삼겹줄이라는 표현으로 보여주고 있죠. 잘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랬어요. 응? 새끼줄 꼬듯이 우리가 삼겹으로 꼬여있기만 하면 절대 사람마귀는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끊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늘게 꼰 배실들이 되어야 돼요. 양잿물에 푹 감겨지고 푹 삶아지고 햇빛에 말리면서 또 서로 배배 꼬여서 삼겹줄을 이루어야 절대 우리의 신앙이 끊어지지 않는다. 여러분들 인간끼리의 연합은 끊어집니다. 여러분들 평생 친구가 없어요. 순간 등에 패 꽂는 게 세상 사람이, 예? 세상의 결속은 끊어지는 결속이.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데, 삼겹줄. 삼겹줄은 줄이 몇 개예요? 삼겹이에요. 세 개를 가지고 꼬는 거예요. 두 개를 꼬으면 끊어져요.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다고 그랬죠? 삼겹줄은 바로 뭐예요? 예? 사람 인자. 이건 어떻게 나온다는지 아세요? 서로 의존하면서 사는 존재다. 그래서 이게 사람 인자예요. 예? 두 사람 서로 의존하면서 사는 사회성을 지닌 인간이다. 이건 두 겹줄이죠. 이걸로는 끊어져요. 여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예?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신령한 삼겹줄은 가늘게 꼰 배실로 절대 끊어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 간의 연합 필요해요. 하지만 우리 간의 연합으로는 끊어집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함께 꼬여지기만 한다면 절대 어떠한 죄악도 우리를 끊어놓지 못하는 삼겹줄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러한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속옷띠의 구속사적 의미는 뭐냐? 허리를 묶는 끈은 무엇을 보여주고 있냐면 성도가 감당해야 할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명의 끈을 말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허리 끈을 맨다는 것은 일한다는 의미, 일한다는 의미. 우리가 신령한 속옷띠를 띈다는 것은 우리가 속옷의 사명을 확실하게 감당하겠다는 사명의 자세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명의 자세. 자, 베드로전서 1장 13절 말씀 대표적으로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 은혜를 맞이해야 구원을 얻는데 은혜를 온전히 바라는 그 자세가 바로 뭐다? 마음의 허리를 동여매라 그랬어요. 허리 끈을 사명의 끈을 동여매지 못하면 순간 흐물흐물 풀어지다가 마지막 재림의 은혜를 맞이하지 못한다 이거예요. 세상에 헝헝하면서 다 휘둘려가다가 다 타락하는 거예요. 마지막이 될수록 마음의 허리 끈을 동이라 그랬어요. 사명의 끈. 그렇다면 현재 우리 말씀 성도들이 메어야 할 이 사명의 끈은 무엇일까요? 크게 두 가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메어야 할 신령한 속옷띠, 사명의 허리띠. 첫 번째 허리띠는 에베소서 6장 14절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그랬어요. 그죠? 우리의 사명을 옷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갑옷으로 비유하고 있어요. 그 중에 우리가 메어야 할 띠가 바로 있어요. 어떤 띠? 진리의 허리띠를 띠어야 한다. 우리 첫 번째 사명의 띠, 진리의 허리띠. 진리라 하면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을 받지 않으면요 사명 감당 못해요. 아무리 찬양 잘 부르고 아무리 내가 기술이 좋아도 말씀이 없으면요 절대 하나님의 일 못해요. 바로 우리가 끼워야 할 가장 기본적인 허리띠, 말씀, 진리의 말씀의 허리띠다. 이것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만 있으면 또 충돌이 일어나요. 내가 받은 말씀이 최고야. 내가 깨달은 말씀에 너 순종해야 돼. 싸웠나요? 그래서 우리가 또 메어야 할 허리띠가 있어요. 자, 골로새서 3장 14절이죠. 자,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랬어요. 아시겠어요? 우리가 아무리 말씀의 띠, 무슨 내 모든 뭐 찬양의 띠, 모든 내 모든 봉사의 띠 아무리 메어도 이 모든 띠를 온전하게 하나로 매는 띠가 있는데 그것은 사랑의 허리띠입니다. 사랑의 허리띠. 아무리 말씀의 허리띠를 바짝 조여매도 사랑의 허리띠가 없으면 충돌이 일어나고 사명의 끈은 끊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시간 이후로 아, 나 오늘 말씀 많이 받았어. 말씀의 허리띠뿐만 아니라 내가 누구 미워했지, 내가 누구 인사 안 했지, 외면했지 회개하시고 사랑의 허리띠도 이 시간 함께 매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온전한 허리띠라고 했어요. 사랑만이 사명의 모든 허리띠를 하나로 온전히 만들 수가 있다. 자, 마지막 관입니다. 관. 관. 머리에 쓰는 관. 자, 히브리어 미그바. 미그바. 이렇게도 표현하고 미츠 네페트라는 관도 있습니다. 설명드릴 거예요. 관은 원어가 두 개예요. 미그바라는 관이 있고 미츠 네페트라는 관이 있어요. 자, 구약성경의 관은 바로 제사장과 대제사장이 공통적으로 입는 옷의 마지막 요소죠. 그죠? 그런데 같이 관을 쓰는데 원어가 다르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원어가 다릅니다. 일반 제사장들이 쓰는 관은 히브리어 미그바라고 해요. 일반 제사장들이 쓰는 관입니다. 그리고 미츠 네페트라는 관은 대제사장만이 쓰는 관이에요. 공통적으로 있는 관이지만 서로 구별된 다른 관을 써야 된다. 자, 미그바는 어떠한 관이냐면 책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산처럼 위쪽에 볼록하게 솟아있는 관을 말해요. 한마디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 이렇게 있으면 볼록하게 위로 탑처럼 이렇게 올라가 있는 관이 미그바예요. 이게 제사장들의 관이고 대제사장의 관은 미츠 네페트인데 미츠 네페트는 어떠한 관이냐면 터번 아세요? 터번? 예, 뭐 아랍 사람들 많이 하죠. 둘둘둘 긴 철을 만든 둘둘둘둘 이렇게 해가지고 모자처럼 만든 거 있죠. 예, 터번 형태로 빙빙 돌려서 만든 관이 바로 대제사장의 미츠 네페트의 관입니다. 이 그림 보시면 지금 보세요. 이거는 터번 형태로 계속 지그재그로 말아가지고 둥그렇게 관을 만든 거예요. 그죠? 이 사람은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의 모양 가지고 제사장과 대제사장의 직분을 구분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인데 머리가 뾰족하면 바로 보여요. 제사장들이에요. 지나가는데 뭐가 이렇게 둥그렇게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직급에 따라 다른 관을 썼다. 자, 출애굽기 39장 28절은 이 두 가지 원어가 유일하게 함께 등장합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세마포로 두 권을 짓고 세마포로 빛난 관을 만들고 가는 배실로 짜서 세마포 고이들을 만들고 그랬죠. 자, 여기 보시면 바로 두 권 관의 재료도 세마포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죠? 세마포로 만들었다. 그런데 세마포로 앞에 두 권을 짓고 그랬죠. 그리고 또 뒤에 세마포로 빛난 관을 만들고 그냥 딱 보면요, 같은 관을 두 번 표현한 것처럼 보여요. 한글 개혁 성경으로 보면 세마포로 두 권 관 만들었네. 뒤에 세마포로 빛난 또 관 만들었네. 같은 표현을 왜 두 번 쓰느냐? 아니, 원어가 달라요. 앞에 세마포로 두 권을 만들고 두 권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미츠 네페트예요. 무슨 관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누구의 관? 대제사장의 관을 먼저 만들고 그에게 세마포로. 그 다음에 뒤에 세마포로 빛난 관을 만들고 그랬죠. 여기서 빛난이라는 단어가 바로 미그바예요. 그리고 관도 뭐냐? 관은 히브리어로 페에르입니다. 페에르. 페에르. 페에르는 두 권 이런 뜻이에요. 두 권. 네? 즉 이걸 번역하면 어떻게 돼요? 세마포로 먼저 대제사장이 쓰는 관을 만들고 미친 네페트. 그 얘기죠? 그 다음에 또 세마포로 미그바, 페에르, 제사장이 쓰는 관을 또 만들고 그 얘기. 예? 각각 다른 종류의 관을 만들라는 얘기. 이해되시죠? 예. 바로 각각 다른 원어의 관을 쓰고 있다. 재료는 관은 배실로 만들었다. 관은 배실. 특별히 대제사장의 관 전면에는 금패가 추가로 부착되어 있습니다. 이게 또 차이점이에요. 금패 보이시죠? 네, 금패. 금패를 착용하게 되어 있어요. 이마에. 이 금패 관 전면에는 이게 히브리 원어가 쓰여있지만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제사장만이 쓰는 패, 금패, 금으로 된 패. 여호와께 성결. 다시 말해 대제사장은요 미츠 네페트의 터번의 관을 씌우고 그 이마에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글씨가 적힌 금패를 두르게 되어 있어요. 이마에 부착하게 되어 있어요. 대제사장만의 특징이죠. 자, 우리 대제사장의 예복에 대제사장의 옷에 더 집중해서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대제사장의 관에 부착된 금패는 무엇을 상징하는가? 대제사장의 관, 관 바로 윗부분에 금패가 겹쳐있죠. 그죠? 눌러쓴 관 그 위에 금패가 겹쳐있는 거예요. 이것은 뭘 보여주고 있느냐? 대제사장의 아주 중요한 직무를 보여주고 있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가는 배실로 만든 관, 가는 배실, 세마포로 만든 관은 바로 이 대제사장의 성결을 요청하고 있어요. 성결, 거룩. 세마포는 거룩, 성결을 상징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대제사장은 바로 뭐예요? 성결하라 이거예요. 근데 제사장도 세마포로 입은 관이 있죠? 제사장도 성결해야 돼요. 여기까지 똑같아요. 대제사장은 그 위에 무엇을 또 달게 돼 있어요? 금패. 금패 속에 담겨진 글자는 바로 뭐예요? 또 성결이. 그래 안 그래요?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단어가 적혀져 있으니까 대제사장에게 요구되는 것은 바로 뭐예요? 성결하고도 또 성결해야 한다는 중요한 직책을 새기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성결해야 되는데 제사장은 성결해야 되는데 대제사장은 관, 성결 위에 금패, 성결 또 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성결하면서도 또 성결해야 된다. 대제사장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탑, 가장 뛰어난 신앙의 소유자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지극히 성결, 성결하고도 또 성결한 지극한 성결을 요청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머리에 쓴 관이 성결, 거룩을 상징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구절 읽겠습니다. 레위기 8장 9절. 자, 시작. 그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관 위에 전면에 금패를 붙이니 곧 거룩한 관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과 같았더라고 했죠. 자, 관을 가리켜서 어떤 관이라고 그랬어요? 거룩한, 성결한 관이다. 관 자체가 거룩, 성결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금패를 붙였죠? 금패의 글자가 바로 뭐예요? 여호와께 또 성결! 성결하고 성결해야 될 것이 제 대제사장의 중요한 사명이다. 스가랴 3장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되 정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사자는 곁에 섰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정한 관, 정한 관, 거룩한 관 이런 뜻이죠. 또 히브리어 타호르를 쓰는 타호르, 타호르를 번역한 단어가 정한 관이 정한 타호 타호르. 이것은 바로 순수한 이런 뜻이에요. 또 바로 뭐예요? 흠이 없는, 얼마나 완벽한 신앙을 요구하는지 몰라요. 대제사장의 관은, 또 제사장의 관은 정한 관이, 순수하고 흠이 없는 관이. 하나님이 결국 대제사장에게 요구하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머리에 두른 관과 금패입니다. 머리는 뭘 상징해요? 그 인격체의 사상을 상징하죠. 생각, 온갖 사상이 머물러 있는 것이 머리죠. 머리의 관과 금패를 동시 착용시켰다? 하나님이 대제사장에게 요구하시는 가장 중요한 것, 그 생각과 그 사상이 늘 정결하고 거룩하되 거기에는 타오르, 조금의 흠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뭐 거의 이 공부 끝나면 아유, 나는 뭐 안 되겠구나 절망하면서 가라는 게 아니라 목표를 높게 잡아야죠. 그죠? 완벽하게 안 되더라도. 그죠? 우리가 마지막 때 결국 대제사장의 예복을 입어야 되는데 우리는 반드시 관, 성결에 또 금패, 성결을 또 착용해야 되는 거예요. 목표의식을 다 갖자는 거예요. 되든 안 되든. 아둥바둥 하다 보면 하나님 도와주시겠죠. 그죠? 이제 결론을 좀 소망적으로 내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소망을 안 가질 것 같아가지고 제가 그런 거예요 지금. 자, 결국 하나님이 영적 대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에게 요구하신 게 바로 뭐다? 성결하고 성결한 생각이다. 이거. 사상이다 이거. 생각, 사상에 따라 몸이 움직이고 마음이 움직여요. 생각을 똑바로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대제사장 예복의 가장 큰 결론입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결국 우리가 마지막 때 하나님의 영적 제사장들이라고 베드로서 2장 9절을 말씀하고 있어요. 아, 나는 저거 못해. 구약 성경에 나온 사람들이 얘기겠지 라고 안심하는 사람들을 위해 베드로서 2장 9절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야, 도망가지 마. 네가 제사장이야. 네가 대제사장이야. 우리에게 마지막 말씀하고 있어요.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복수죠. 우리 모두라는 거예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아, 제사장이 되어야 되겠구나. 그러면 금패는 필요 없고 관만 있으면 되겠네. 아니에요. 중요한 건 앞에 조건이 있어요. 우리는 바로 뭐예요? 제사장들 가운데 왕이어야 한다. 제사장들 가운데 왕이 누구예요? 대제사장이잖아요. 왕같은 제사장들이라면 우리가 바로 영적 대제사장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제사장 가운데 탑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왕의 신앙을 가지라는 거예요. 네? 지금 거룩하고 또 거룩하고 성별되고 또 성별된 생각과 몸과 행동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은 그렇게 못해도 오늘 아멘 소리가 특히 적어요. 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멘. 이해하는 거예요? 아멘하는 소리인 거죠? 우리가 할 수 없는 너무나 많은 조건들을 제시했는데 여러분들 이것을 깨닫고 노력하는 것과 이러한 내용 자체를 모르고 마음대로 사는 것과 달라요. 여러분들 오늘 이 대제사장의 예복을 통해서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 왕같은 영적 대제사장들로 부름받았다는 걸 생각하시고 이 시간부터 신령한 고의 반드시 입으시고 신령한 속옷, 신령한 속옷기 반드시 착용하시고 거기에 신령한 관과 신령한 금패까지 하고 있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